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 후로 그 어머니는 콩알 몇 개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희망처럼요. 더 월드 코딩 투 가프 중에서 테마 뮤직으로 쓰인 비틀즈 노래 When I'm 64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그때 가시겠습니까? 이 영화요, 참 재밌는 영화예요. 스팅을 만든 조지 로이 힐 감독이 만든 82년도 영화인데요. The World According to Garp. Garp가 본 세상. 아버지 없이 자란 Garp, 로빈 윌리엄스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어머니 글렌 클로스가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느끼는 이 세상을 겪어가는 얘기입니다. 글렌 클로스의 영화 데뷔작이래요. 이 영화에서 글렌 클로스의 역할이 참 재밌습니다. 남편은 싫은데 아이는 갖고 싶은 제가 대학 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않고 양녀만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오늘 첫 곡으로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 대학 생각까지 나네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조문주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요 강창식 선생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신여상에 계신 강창식 선생님 이런 편지를 주셨어요. 8일부터 15일까지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란다고 우리 일신여상 학생들에게 전해주세요. 열심히 잘했으리라고 믿고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고 새해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을 간직하길 바라면서 방학 뜻있고 알차게 보람있게 보내라. 그리고 언제나 너희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까지 선생님이 적어주셨네요. 자, 선생님의 마음을요 이 곡에 담아볼게요. 대전 서구 삼천동의 구희성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애니 중에서 Tomorrow 애니 역을 맡은 아이린 퀸의 노래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곧잘 하시는 말씀 있죠? 빨리 인연을 만나야 할 텐데. 저도 아주 지겹도록 듣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바로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말에 개봉되는 새 영화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 영화는 이렇게 인연을 중시하는 동양적인 사상을 소재로 한 영화예요. 샘, 시애틀에 사는 중년의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1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죽은 지 1년이 지난 요즘도 아내를 잊지 못해서 샘은 괴로워합니다. 한마디로 보기 드문 순정파 남자입니다. 너무나 쓸쓸해하는 그를 보다 못해서 8살 난 아들이 방송국 상담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죠.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줄 새엄마를 구해달라고요. 이 방송을 들은 수많은 여인들이 이제 샘에게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걔 중에는 데이트를 신청하는 여인들도 있고요. 뉴욕 신문사에 근무하는 애니. 그녀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샘에 대한 애니의 느낌은 다른 여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샘과 자신에게 공통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사과를 깎아먹는 그 버릇까지도요. 글쎄요, 이런 게 운명일까요? 영화는 이때부터 시애틀의 샘과 뉴욕의 애니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 나선 두 주인공에는 톰 행크스와 맥 라이언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볼케이노라는 영화에서 한번 짝이 됐었죠. 맥 라이언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로 급부상한 배우라면 톰 행크스는 영화 경력이 꽤 오래된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배우입니다. 이 영화가 그 출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 스플래시 중에서 러브 테마 들어보죠. Love Came For Me. 탐 행크스의 영화 경력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가요? 아, 판이 꽤 튀었죠. 죄송합니다. 좀 튄 것보다는 이렇게 지글지글한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영화 스플래시의 러브 테마 들으셨어요. Love came for me. 자, 이 스플래시는 지금까지 인어가 등장했던 영화 가운데서는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힐 만큼 그 완성도도 높고요. 재미도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고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과 애인 사이인 네릴 한나가 인어로 등장했죠. 그 팔등신의 몸매를 마음껏 자랑했었는데요. 탐 행크스는 인어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물속으로까지 뛰어들었었어요. 사실 탐 행크스는 1980년에 영화계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 코미디의 총화로까지 자리잡기까지는 이 영화 스플래시의 공이 크지요. 탐 행크스의 실질적인 데뷔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럼 그의 얘기 좀 해볼까요? 1956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요. 영화 데뷔 이전에는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던 연극학도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기에 흥미를 느껴서 대학에서는 연극을 전공했었어요. 그 뒤에 곧바로 무대에 설 만큼 그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78년에는 미국 브라운드 비평가 협회가 수상하는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답니다. 이런 경력들을 등에 업고 그가 맨 먼저 진출한 것은 TV였습니다. TV 시츄에이션 코미디. 바로 버즘 버디즈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버즘 버디즈. 여기서 탐은 여장 남자로 분해서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성공의 결과가 바로 헐리우드였죠. 스플래시가 성공한 뒤에 탐은 그와 비슷한 코미디물에 단골로 출연하는 배우가 됩니다. He Knows You're Alone 이란 영화라든지 총각 파티, 또 붉은 신발의 남자, 그리고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Money Pit, 터너와 후츠 이런 것들이 모두 80년대 중반에 찍은 영화들이죠. 미국에는 결혼 전날 그 총각 파티라는 걸 하죠. 톰 행크스가 주연한 총각 파티 이 영화도 보면 총각들이 여럿이 나와서 처녀 여럿을 정신없이 쫓아다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들어보죠. Darling Love가 부릅니다. Ellie Oop. He lives with 영화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총각 파티 중에서 Darling Love의 노래 Ellie Oop이었습니다. 한때는 셰익스피어의 인생 철학을 심각하게 연기하던 탐 행스가 헐리우드 코미디를 대표하는 배우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첫째로 꼽고 있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좀 능청스럽기도 하고 순진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좀 어리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그가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때라든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면서 잘난 척을 할 때면 우리는 슬프거나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귀엽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죠. 영화 터너와 후치를 보면 소심하면서도 만사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민원 형사 스코트 터너가 바로 탐 행스의 역입니다. 그가 어느 날 못생기고 거기에 느려 터지기까지 한 후치라는 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두 커플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아마도 이 탐 행스가 풍기는 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심성 이것이 관객들에게 부담없이 전해지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점이 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년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을 잃지 않고 있는 탐 행크스. 그의 진가가 드러난 영화, 빅 중에서 음악 한 곡 들어보시죠. 장난감 회사 사장과 탐 행크스가 젓가락 행진곡을 장난감 피아노로 연주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손이 아니라 발로 연주합니다. 자, 들어보시죠. See, the star planets are good because you can change all the pieces. But I never liked the Galacticons. You only get one robot, and they don't come with a vehicle. Plus, you can't take them underwater. And if you do, they... Neat. 영화 빅 중에서 장난감 회사 사장과 아주 흥겹게 젓가락 행진곡을 발로 연주하는 그 피아노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뉴저지주에 사는 12살 소년 조시. 이 소년은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시는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졸타라는 기계 앞에 서서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튿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조시는 어느새 35살의 어른으로 변해 있죠. 정신 연령은 12살이지만 몸은 30대. 이 조슈 역은 텀의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텀은 만년 개구장이 같은 그 특유의 표정 연기로 30대 몸 안에 갇힌 12살 소년의 마음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이 영화로 텀은 89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빅이 성공한 이후에 탐은 스타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게 굳히는데요. 내노라 하는 헐리우드의 흥행 감독들이 그를 이제 본격적으로 캐스팅하게 된 것이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과 브루스 윌리스, 멜라니 그리피스 등이 함께한 허영의 불꽃, 그리고 귀여운 여인의 게리 마셜 감독이 광고계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광고 대작전 Nothing in Common, 그리고 노마 레이의 그 심각한 셀러필드가 코믹 연기를 선보였었죠. 비상전략, 펀치라인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광고 대작전 Nothing in Common의 노래 들어보죠. 데이비스의 테마 Loving Strangers,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입니다. 영화 광고 대작전 중에서 데이비스의 테마 Loving Strangers 크리스토퍼 크로스였습니다. 데이비드 에스너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광고 회사의 PD입니다. 재능이 출중하고요. 유머 감각도 풍부해서 주변에는 미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데이빗을 고민에 빠뜨립니다. 노년의 어머니가 이별을 선언하고 집을 나갔다는 것이죠. 데이빗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되살리게 되죠. 이 영화는 그 화려한 광고계에서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주인공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 이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물어보는 아주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도 방영됐었죠. 계속해서 만년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드리지만요. 탐 행크스의 나이도 사실 지금 어느새 서른 끝줄에 있네요. 여배우 사만다 루즈와 처음 첫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88년에 정글의 플레이보이에서 함께 공연했던 리타 윌슨이라는 여배우와 재혼했는데요.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 살박이의 아기의 아빠가 된 톰 행크스. 94년을 맞아서 새로운 영화 두 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기존의 코믹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좀 심각한 그런 역인데요. 양들의 침묵의 조나단 데미 감독을 하고 덴젤 워싱턴과 함께 공연을 한 필라델피아. 이 영화에서는 에이즈 양성 반응자라는 이유로 직장인 법률회사에서 해고당한 변호사 역, 이 역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최신작인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IQ가 72인, 172가 아니라 72인 아주 전능한 남자로 등장한답니다. 자, 톰 행크스의 새로운 변신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가 지난해 우리에게 얼굴을 보였던 영화죠. 굉장히 살이 찐 모습으로 나왔어요. 아마 술주정뱅이 감독 그 역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페니 마샬 감독의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마든나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되는 기념일이라고 축하해달라고 하신 인천 남구 주안익동의 이은영 씨 함께 해주십시오.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제가 영화는 싫어해도 영화 음악만은 제 여자친구와 담배 못지않게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전동구 자양동의 김기현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Once and a Wonder, 단잠적 원유, 짧은 순간의 사랑, 비안드의 노래였습니다. 가끔 중국어를 할 때는 노래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국어를 하는 첫째 조건이 음치가 아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자, 이 곡은요,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박준성 씨, 대구 동구 효목이동의 이승원 씨, 또 청주의 정좌진 학생, 하이텔에서 이석범 씨, 김대문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서대문구 홍문삼동의 정진숙 씨, 엽서 잘 받아봤습니다. 저를 TV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요일 밤에 보세요. MBC요. 도봉구 미아삼동의 김인선 씨, 태민이 형이 군에 입대한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박진우 씨는 친구의 21번째 생일을 좀 싼 값에 축하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홍승표 씨는 누님 시험 잘 보라는 정다운 말씀을 적어주셨고요. 김종경 씨는 자축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릴게요. 참 문창원 씨의 생일 축하 사연도 함께 띄워드리죠. 친구 김유택 씨, 이성용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서울 강남구 삼정이동의 윤석호 학생 듣고 계십니까?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Calling You를 조지 마이클과 퀸의 합동 공연에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희선 씨, 변현미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Calling You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Coffee machine that needs cafe, in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A hot, dry wind blows a rock room bed. The bed's crying, so I can't sleep. We both know. Changes are coming. Desert road from Vegas.